H.U.B.S.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월 30일 세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2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세계박람회, 즉 여수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전세계 105개국과 1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는데요. 이때 여수엑스포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19년 만에 열렸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나름대로의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당시 여수에 방문해 엑스포의 여러 컨텐츠를 체험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비고라고 불리는 조형물을 비롯해 늦은 밤 여수 밤바다를 구경했던 그때 풍경과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하구 여러분들, 혹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모두 알고 계신가요? 정겨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인 이 노래. 저는 당시 정말 많이 듣곤 했는데요. 이 노래가 비록 여수 엑스포의 공식 테마곡은 아니었지만 여수 엑스포를 비롯하여 여수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여수에 방문해 맛있는 것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며 그때 그 순간을 함께 추억하며 힐링하고 오는 건 어떨까요?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 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맞닿는 어깨 지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곧 노래도 2009년부터 불었던 아이돌 열풍이 2012년 여름부터는 조금 저물었습니다. 당시엔 티아라의 러비더비, 시스타의 나 혼자,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등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루이킴의 먼지가 되어 등 여러 유명 발라드 가수들이 인기를 끌며 아이돌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특히나 가장 이슈가 됐던 노래는 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 노래,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창적인 안무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강남스타일. 돌이켜보면 저는 이 노래를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2012년은 슈퍼스타K 등의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흥행하면서 아이돌 노래뿐만 아니라 국내 가수들의 다양한 K-POP을 들을 수 있었던 음악 풍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에 어떤 가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당시의 노래들은 사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K-POP.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음악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 들었던 노래를 찾아 들으며 2012년의 우리를 함께 떠올려보고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같은 숨결 빛인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보면 같은 기억. 세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2년도의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2012년은 영화나 기타 소재 등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해인데요.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2012년은 자잘한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비교적 무탈하게 흘러간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건 외에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미국 대통령 선거, 토요 휴일제 시행 등의 일들도 있었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 그해 우리는 즐거웠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H. UBS